그저 아무런 말 없이 잔잔한 바다 물결 위에 따스한 숨결 놓아두고 날아가버린 오직 한 사람 그대라는 차가워진 겨울 저녁에 따스히 날아와 기대실 수 있게 그대만이 내 곁에 비추는 빛이 돼줄게요. 오직 한 사람 그게 나란 걸나 그대야 눈물로 그려진 그길 따라 곁에 늘 머물러줄게요. 차가워진 겨울 저녁에 날아와 기대실 수 있게 내 곁에 그대 내게가 되어줄게. 이젠 걱정하지 말아요. 내 영원히 된 그대 더는 힘들지 않게